지름 늘 돌던 쳇바퀴를 멈춰 부부쳐 내가 지름 모여라 매양야지름 보여줄게 내 칼질을 도련의 소금 가지름 잡히다 떨어질 비듬 가혹하면 튀는 비둘기들 영 못 잡지가 피름 나 쿨하게 가내려가 시중 관음해라 내 자지름 와 2년 반 동안 불같은 이 신을 참관하며 방관하기 이 내공이 희재는 반응할 때야 거침없이 남발하기 희롱의 파파라지 다 하나같이 모두 두기를 겨냥하지 내 하늘 담아드릴게요 다 들으면서 자각하기 real real 나 깨면은 났어 이게 내 좌우면 할 거는 남의 살아 shit 나 똑같이야 너 본질에 맞춰 커리어 싸가기 활기만 해요 난 모두의 수박이 되고 난 그걸 깨기 위해 그동안 미루고 미루며 피나는 노력이 교실음을 자똥줄 작업 샜다 혹야 걸레 문라보가 봉따 폭발 verse라 쳐도 혹야 잠 못 있게 해요 몰리게 해요 내 팬들도 모두 다 걸리게 해요 헤이러들에겐 톡 쏠리게 해 인과 응보 이제 뿌린대로 걷어 호평은 날 숙이게 하거면 욕들을 먹으면 곧바로 소화시켜 다 똥으로 싸지를 거야 내 엉망과 엉망은 노스타 나 원하는 대로 갇혀 내 걸린 대로 걷다 애초에 상대가 안 돼 네 육진의 팔자 아래 자 걸리적거리는 가래 내 나이답게 툭툭 당해 내 팬들이 길 터준 대로 이제 사뿐히 지를 봐봐 내 형제들과의 노력 배로 느낄 테야 입신 양면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에이 One person